여기서 시작해 숲속의 성에서 푸른 나무들 사이로 빛이 흐르고 무리가 만든 이 순간 특별한 기억으로 함께 웃고 춤추며 시간이 멈춘 듯해 나 함께 춤을 춰